I can't believe 기다렸던 이런 느낌 oh. 나 만들고 싶은 그녀는 나의 멜로디 하루 종일 꺼내 나는 떠나지 않게 그녀 내 곁에 Don't mess up my tempo 들어봐 이건 충분히 I said don't mess up my tempo 그녀의 맘을 훔치리 어디에도 없을 way 그녀 맞춰 one two three Don't mess up my tempo 멈출 수 없는 이 끈이 저긴 날 lovely 틈없이 좁혀진 거리 불규칙해지는 heartbeat 그런 내가 제비 미리 해도 Are you ready? Look. 오늘은 내가 캐리 도시 나 사이의 힘이 이미 나와 녹음 묵가 창피의 마부 어정쩡 어버버 할 필요 없다고 챙길 건 없으니 네 손 잡아 말래니 가는 게 맞아 왜 카페 돌로메인가 발걸음이 남달라 지금 이 속도 맞춰보자 템포 Baby girl 아침을 설레게 하는 morning call 매일 봐도 보고 싶은 맘인 걸 지금부터 나와 let's get down 모든 것이 완벽하게 좋아 so don't throw it off from me Don't mess up my tempo 들어봐 이건 충분히 I said don't mess up my tempo 그녀의 맘을 훔칠 beat 어디에도 없을 리듬에 맞춰 1, 2, 3 Don't mess up my tempo 멈추지 못한 이 끌림과 조이 둘러봐라고 틀림없이 좁혀진 거리 너에게 맞춰진 heartbeat 하고 싶은 대로 여긴 내 구경뿐 test me 혼자있기 어색하다면 보내줘 message 나 요감이 flexing 주위 둘러 반을 보는 들러리들 소비 대한 Gatsby Hold on I'm doing alright baby girl you don't know 주원의 머리 위에 물음표 내 사전 내 겸난 내 라인 너는 이미 자연스럽게 맞추고 있어 내 템포 Baby girl 내 어깨에 살짝 기댄 그대의 아련한 향기가 다시 내 맘에 손을 떨어지면 멀어진다 이대로 난 영원하고 싶다 So don't mess up my tempo baby Don't slow it up for me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hold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tempo 내 눈을 바라보고 말해 나에게 발맞하게 나만 사랑한단 말해 나밖에 없다고 말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절대 널 뺏기지 않게 누구도 건들 수 없게 내 곁에 너를 지킬게 내 마음이 느껴지니 느껴지니 나를 감싸는 유일한 나만의 savior oh oh oh oh 모두 그런 널 바라보게 돼 I can't believe I can't believe 기다렸던 이런 느낌 나 만들고 싶은 그녀는 나의 멜로디 하루 종일 꺼내 너는 떠나지 않게 그녀 내 곁에 따라와 이건 충분히 I said don't mess up my tempo